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과 관련하여 인디아공산당 막스주의 중앙위원회 정비서 시따람 예처리가 5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 있는 모든 성과들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모든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과 앞으로 두 당 사이의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